제목부터 얘기하면 저는 레고 무비. 네. 이 좀 제가 좀 부들부들한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이 영화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제가 딴 어떤 모임에서 이걸 영업을 했단 말이에요. 레고 무비라고 하자마자 코웃음을 들었어요. 아, 좀 부들부들했는데 제가 그래서 발끈하면 안 되는데 30분 발끈해서 30분 동안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내가 설명을 했던 기억이 나서 아마 그러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저도 사실 이걸 준비를 했고요. 저도 근데 똑같았어요. 레고 무비라고 개봉을 한대. 뭐야? 장난해? 레고 무비가 언제 개봉했었죠? 2015년쯤? 2-3년 정도 됐어요. 많이 되진 않았네. 네, 14년인가 15년쯤이었어요. 14년쯤. 이게 뭐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이게 좀 배경적으로도 좀 슬픈 게, 그러니까 레고 무비라는 제목이 갖고 있는 광고 영화라는 이미지에다가 한국에서 그 당시에 이제 그 멀티플렉스와 그 뭐 배급 직배사 뭐 원어나 이런 직배사들 있잖아요. 부율 문제로 싸웠어요. 그래서 이 영화가 메가박스에서 이렇게 개봉을 못했어요. 되게 여름방학 시즌이었는데 CGV랑 롯데시네마에 못 걸렸어요. 그래서 되게 한정된 그 환경에서밖에 볼 수가 없었고 사람들의 그런 선입견, 유치하다, 뭔 레고야, 장난해? 약간 이런 이미지와 여러 가지 겹쳐서 한국에는 25만 명 정도가 들었거든요. 정말 적네요. 예, 예. 근데 심지어 이게 25만이면 거의 독립영화 수준. 독립. 그러니까 보통 이 여름방학 시즌에는 그 만화 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뭐 맨날 개봉하는 뭐요 괴수워치? 요괴워치? 아무튼 그런 저걸 누가 보지 하는데 항상 개봉하는 그런 만화들이 있잖아요. 그 시장이 명확하게 있대요. 애들을 딱 그 방아시장에 노리는 그 특수시장이 있는데 거기에도 못 끼고 어디에도 못 끼고 애매하게 되다가 결국에는 뭐 저같이 본 사람들의 열광적 입소문으로 조금 타서 보고 한 사람들만 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좀 악재가 많았어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이 영화 진짜 짱입니다. 여러분, 저 레고 무비 안 봤어요. 진짜 여러분 이게 레고 무비라고 딱 했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유치, 광고 막 이런 것들 물론 있어요. 유치 광고 없지 않아요. 그런데도 재밌다는 게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 감독을 말씀드리면은 뭐 우선 애니메이션만 말씀드리면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 과 그 실사 영화는 21 점프 스트리트, 22 점프 스트리트를 만든 필 로드와 크리스토퍼 밀러 라는 이 공동 감독이에요. 네. 이 두 명의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 이게 진짜 저도 솔직히 좀 황당했어요. 내가 이 영화를 보고 울 줄이야. 레고 무비를? 네. 보고 울었어요. 제가 이거는 좀 극단적으로 예를 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저는 이게 토이스토리 3보다 훨씬 좋았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타겟층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레고를 어릴 때 만졌다. 어릴 때 레고를 만지고 놀았던, 그러니까 레고는 이렇게 따다다닥 해서 손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놀잖아요. 이렇게 톡톡톡 튀면서 그렇게 네. 하고 붕 하고 날아다니고 그러면서 뭐 마을 시리즈 만들었던 뭐 이런 것들을 했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어릴 때 레고를 너무 갖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엔 레고가 엄청 유행이었어요. 요즘에는 레고가 지금 같진 않대요. 애들이 그렇게 막 가지는 왜냐면 갖고 놀 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갖고 요즘 레고 시장이 조금 뭐 하락세라고 하는데 그래서 오히려 성인들이 더 많이 산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릴 때 레고에 대한 로망이 있었고 갖고 놀았던 경험이 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레고를 사달라고 했더니 부모님이 사줬어요. 근데 사줬더니 마을 시리즈 사다 준 거야. 나는 성 당연히. 시리즈 갖고 싶은데. 아, 마을 시리즈가 성 시리즈보다 싸잖아. 예, 그리고 재미가 없어. 그냥 뭐 경찰서 해놓고 그거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갖고 저는 그 있는 그거대로 안 보고 제가 멋대로 이걸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뭐 괴수 만들고 그런 우주선 되게 많았어. 제가 그렇게 놀았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다 반드시 보세요. 이건 봐야 돼요. 그런 분들이라면 반드시 봐야 돼요. 진짜 이게 2 곱하기 4 사이즈 그 레고의 조각을 브릭이라고 하는데 네. 그 6개로 만들 수 있는 모양이 9억 개래요. 그러니까 이걸로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요즘 마인크래프트가 요 자리를 저는 좀 대체한 것 같은데, 그렇죠. 내가 어떤 세계 창조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조지 루카스는 스타워즈를 만들었지만 이 세계 창조주가 될 수 있는 기회란 말이에요. 만약에 그런 경험이 있었던 분이시라면 반드시 이 영화 보셔야 돼요. 정말. 근데 이게 영화적으로도 너무 너무 뛰어난 게, 그러니까 먼저 이게 스톱모션 처럼 보여요. 스톱모션이 월레스라고 그러면이라든가 이렇게 네. 하나하나씩 끊어서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뭐 이건 그리질 않으니까 레고 조각을 한 명 한 컷 찍어서 움직이는 것처럼 했는데 이게 진짜 신의 한 수인 게 뭐냐면은 우리들이 놀 때의 그 움직임을 구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레고 무비들이 실패했던 이유가 너무 부드러웠대요. 움직임이. 그러니까 레고의 불이 이 팔 아시잖아요. 그 그죠, 이렇게 막. 이렇게 목만 돌아가고 이렇게 팔만 움직이는. 근데 막 관절이 휘고 막 CG로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팬들이 기겁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정말 딱 그 네. 벗어나지 않는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처럼 그래서 이게 똑똑똑똑 움직이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움직여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레고로만 구현했어요. 그러니까 뭐 폭발을 하고 뭐 파도가 쓸리고 이런 것들을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수백만 개의 레고 브릭으로 만들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를 레고 그 회사 내에서 그런 게 있대요. 소프트웨어가 있대요. 가상으로 조립해보는 소프트웨어가. 그래서 그거를 그거 재밌겠다. 미리 다 돌려보고 실제로 구현을 해봤대요. 그 레고 사람들이 실제로 조립을 할 수 있는가. 그러고 나서 컴퓨터 그래픽을 입혀서 이 영화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레고를 갖고 노는 그런 느낌들을 너무 잘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순간에 본다면 옛날에 떠올릴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런 와중에 너무 또 영리한 부분들이 사운드 효과 같은 게 있잖아요. 뭐 폭발하고 뭐 쫄쫄 총 쏘는 소리 그런 거를 한번 보신 분들도 한번 자세히 들어보시면은 입으로 되는 소리가 들어가 있어요. 아, 두두두 두두두두 뾰뾰뾰뾰 막 이런 소리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티 안 나게. 그러니까 티는 나지만 극장에서 들려요. 그게? 네, 들려요. 아, 그래요. 너무 잘 들리고 그런 것들을 잘 넣어놨어요. 요소 요소들을. 그러니까 근데 이게 결말이 스포라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런 것들을 예뽕에 취해서 막 보다가 깔깔깔깔 웃고 막 재밌게 보다가 마지막에 가면은 진짜 눈물이다. 너무 진짜. 뭘까? 안 보셨죠, 준 씨? 전 봤어요. 아, 그래요? 나 안 봤어. 원래 어떠셨어요, 준 씨? 이 정도는 아니네. 네. 뭐, 찡하긴 했는데, 네. 말씀하신 그 정도 토이스토리 3를 넘을 정도는 아니고. 약간. 아, 난 지금 토이스토리 3 생각하면 그걸 넘을 정도라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되게 기대하고. 아까 근데 기대하게. 이제. 이거는 뭐 개인의 경험이나 네, 맞아요. 되게 어떤 클 거예요. 어떤 부분에 이제 그 눈물샘이 자극을 받느냐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아, 충분히 이해는 해요.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를 해요. 근데 그러니까 약간 그 시기가 또 어떤 시기였냐면 이게 정말 개인적인 게 있을 수밖에 없는데 우선 저는 레고를 어릴 때 열심히 갖고 놀았던 사람이라는 전제에다가 어른이 돼가면서 이제 그런 걸 좀 잃는다는 느낌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는 내가 과연 설명서 없이 레고를 만들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몇 시간 동안 그러니까 설명서가 없는 어떤 내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몇 시간 동안 그 블록들을 만지고 있지 않을 거라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내가 레고랑 멀어졌고 가까워졌고 이기도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이제 무언가를 고민하고 상상해내고 뭔가 만들어내고 이런 능력이 저는 점점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없어진다라는 걸 좀 많이 느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직장 생활을 계속 또 하고 있었고 하다 보니까 또 직장 생활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좀 매뉴얼에 어떤 거를 지침을 맞춰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고 나의 개성이나 이런 게 드러날 수 있는 또 부분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나는 결국에 이 내용도 사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실 그냥 이 숱한 레고 세상에 있는 평범한 애가 결국엔 스페셜 원이 되는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또 영웅신화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주제의 의식들이 저하고는 되게 완전 너무 잘 맞았어요. 그런 와중에 또 이게 재밌는 거는 캐스팅을 보시면은 우선은 크리스 프렛이 주인공이에요. 저도 캐스팅 올려주신 거 보고 되게 신기했었는데 크리스 프렛, 엘리자베스 뱅크스 그 얼마 전에 더 룸으로 되게 화제가 됐었던 알리슨 브리, 모건 프리먼, 리안 립슨, 윌 페럴 이렇게 나와요. 심지어 다 주요 인물들이에요. 저는 윌 아넷이라는 배우는 잘 모르는데 그 윌 아넷이라는 배 이제 브루스 웨인으로 나와요. 배트맨으로. 그러니까 이게 또 재밌는 게 레고가 맺고 있는 계약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뭐 특히 DC 시리즈. DC 시리즈들에서 배트맨, 슈퍼맨, 뭐, 슈퍼맨, 저스티스 리그가 여기 먼저 나와요. 저스티스 리그가 나오고 원더우먼 같은 경우가 나오고 반지의 제왕도 있고. 아 네. 그 모건 프리먼이 맡은 역할이 딱 봐도 간달프예요. 리암 리스는 굿배드 배드 그 굿캅 배드캅 해가지고 그 경찰. 경찰인데. 목을 돌리면은 착한 경찰, 목을 돌리면 나쁜 경찰. 약간 그거, 자아 분열처럼. 그거 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되게 재밌었어. 리암 리슨이 그거를 하는데 모건 프리먼이 그거를 하고 윌 아넷이 이제 그 배트맨 브루스 웨인으로 나오는데 이런 패러디도 너무 잘했어요, 진짜. 그러니까 유머 센스가 기본적으로 좋아요. 레퍼런스가 쏟아져요. 그러니까 관련 그 영화나 그쪽에 관련한 대사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계속 이제 팝콘처럼 쏟아져 나오고 그런 거 이용하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레고 자체가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세계관이 사실은 실사 영화에서는 섞일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레고니까 약간 맞아요. 좀 먹고 들어가는 네.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크게 부담이 없으시고 뭐 어떤 그런 서브컬처 뭐 미국 이런 영미권의 이런 뭐 여러 가지들 대중문화에 관심이 많고 영화를 많이 보신 분이라면은 너무 즐겁게 볼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만큼의 감동을 못 느끼시더라도 최소한 보는 동안 아 이게 뭐야 유치하고 재미가 없게라는 느낌은 안 들 거라고 저는 확신은 해요. 최소한. 그러니까 저만큼 좋진 않을 수는 있는데 유치하다고 중간에 끄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레고나 뭐 미국 그런 대중문화? 네네.를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분한테는 조금 애매해요. 재미가 없을 수 있는데 일단 레고에 관심이 없으면 이 영화를 보면 맞아요. 문제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여러 번 반복하지만 그런 평소 최근에 나왔던 어떤 조류들이 있잖아요. DC든 아니면 그런 뭐 슈퍼힐에 대한 유머들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좀 깔고 가셔야 되고 그 모건 프리먼이라는 캐릭터를 너무 재밌게 잘 썼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본 것 중에서 뭐 좀 되긴 한 거지만 내비게이션 목소리가 뭐 영화 배우라면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모건 프리만인 거야. 너무 성스러운 거야. 뭐 저는 어디로 가야 되죠? 그거 얘기는 네 마음 속에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모건 프리먼이 약간 그런 역할들을 많이 맡았잖아요. 많이 했죠. 뭐, 워낙 많이 했죠. 선구자 네. 뭐 약간 네네. 멘토 지혜로운 뭐, 뭔가 하나님도 했었고 맞아요. 브루스 올마이티도 네. 하나님이었고 약간 그런 것들을 여기서도 약간 그런 간달프 같은 역할을 하면서 그걸 하거든요. 그런 유머들을 너무 잘 써요. 그 모건 프리먼에 관련된 그 유머 영상도 있잖아요. 그 모건 프리먼은 자기가 태어날 때도 내레이션을 깔았다고 자기가 아, 나 그거 본 것 같아. 어디서 그거 누가 만들었는지 뭐 SNL 같은 거에서 만들었는지 듣고 그러니까, 되게 웃겼는데 그런 것들로 봤을 때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이게 가장 놀랐던 부분인데 액션 연출이 진짜 좋아요. 이게 와 이게 그러니까 저 항상 액션 영화를 전 되게 좋아하지만 다 100% 그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레고로 이게 구현을 했지만 네. 근데 그 액션 동선과 촬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합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픽사 영화에서의 어떤 그런 실사 영화적인 액션 연출을 보면서 어떻게 놀라듯이 이 영화에도 되게 그런 연출은 굉장히 실사 영화랑 크게 다르지 않은 근데 그게 보는 동안 전혀 이질감이 없고 그러니까 그냥 액션 연출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좋은 액션 연출과 괜찮은 그런 유머 센스와 그리고 적절한 감동 근데 여러분들 레고를 좋아해 봐야 돼요. 그리고 시나리오도 그런 되게 몰입하기 좋기 어떤 평범한 인물이 사건에 휘말려서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다이아도 얘기도 했었지만 사건에 휘말려서 뭐 세상을 구하게 되는 약간 뭐가 그런 점. 얘는 아무 생각이 없고 근데 하다 보니까 뭔가 내가 특별한 것 같고 그런 게 되게 전형적인 맞아요. 스토리인 것 같아요. 맞아요. 쉽게 빠져들기 쉬운. 스타워즈도 그래요. 그러니까 뭐 농부 소년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나는 뭐 운명의 영웅이고 뭐 그런 식으로. 그래갖고 그런 부분들로 해가지고 너무 좋고 어쨌든. 뭐 그 당시 해외 뭐 평들도 마찬가지 이게 해외에서는 엄청 북미에서는 엄청 흥행이 됐어요. 엄청나게 그때 그 로튼 토마토도 좋아가지고 그쵸 엄청 좋았어요. 어떻게 만들었길래 이렇지 않은 엄청나게 좋아요. 꽤 많았었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레고고 목소리 연기도 너무 좋고 진짜 유머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처음엔 사실 그러니까 저도 레고 무비가 나온다고 했을 때 또 팔아 먹으려고 또 어지간히 또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또 장난질이냐? 그러니까 왜냐면은 물론 이제 아이들은 재밌게 보겠지만 그 케이블 뭐 채널 같은 데서 네네네. 레고 닌자고라든지 뭐 이런 거 하면 최근에 개봉했죠. 맞아. 아 닌자고는 좀 닌자고 아무튼 그건 잘 안 됐어요. 네. 닌자고는 좀 보고 있으면 이제 그런 거는 이제 확실히 이제 우리가 나이가 있고 이러니까 몰입이 안 되고 그냥 장사로만 보이는데 네. 레고 몬비는 그렇진 않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레고 본인 그러니까 물론 이제 레고 회사에서 뭐 이렇게 시나리오를 쓴 건 아니겠지만 레고라는 그 매체가 가진 어떤 속성, 사람들이 좋아하는 속성과 거기에 담긴 어떤 맥락 같은 거를 굉장히 잘 캐치해서 그건 아마 감독과 뭐 각본가들이 맞아요. 그런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되게 잘했어요. 너무 잘했고 만약에 이게 재밌으셨다 하시면 이제 레고 배트맨 무비 레고 예. 배트맨은 전 좀 궁금해요. 레고 배트맨도 너무 좋아요. 봤어요. 어떠셨어요? 재밌었어요. 도군이 최고의 배트맨 영화라고 하는 그건 동의 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는 해요. 그러니까 근데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근데 그 모든 배트맨 영화들이 없었으면은 나오지 못했을 작품. 그렇죠. 그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제가 이게 저는 좀 진심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그러니까 누구야? 옛날 완전 과거 팀 버튼의 배트맨 아니 그 전 이전 배트맨 못 봤고 아담 그 사람 아담 웨스트 아담 웨스트의 배트맨을 못 봤고 제가 이제 전 영화 기준으로만 네. 전 코믹스까지 못 봤어요. 영화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렸을 때 저는 이게 배트맨 1편 팀 버튼 거부터 놀란 거까지 다 봤어요. 조엘 슈마워까지 다 봤단 말이에요. 제가 본 배트맨 무비 중에 최고예요. 이거는 근데 그렇군. 갈릴 수 있어요. 갈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전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은 저는 그러니까 이 배트맨이라는 인물만 가지고 본다면은 다크나이트 좋아하고 근데 저는 그냥 약간 놀란 영화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놀란 영화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건 정말 배트맨 영화예요. 그러니까 배트맨이라는 이 인물에 대한 관심이 있고 이 인물에 대한 애정이 있는 사람이 쓴 최고의 팬픽이라는 느낌이 있어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브루스 웨인과 배트맨이라는 이 두 개의 자아가 있고 얘가 뭐 이 배트맨 무비에도 나오지만 뭐 나는 뭐 재벌이지 뭐 나는 고아야 뭐 아버지를 잃었지 약간 이렇게 이상한 그 다크사이드 약간 짱짱짱짱 이상한 뮤지컬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브루스 웨인이라는 캐릭터와 거기서 파생된 배트맨이라는 캐릭터가 나는 혼자고 나는 항상 이 암흑에 있고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거를 좀 재밌게 그 부분만 좀 극대화시켜서 재밌게 쓴 약간 팬픽 같은 건데 그게 너무 좋아요. 그걸 되게 잘 만들었고 제게 배트맨은 다크나이트를 능가할 배트맨은 없는데 사실 아 그러니까 저는 이게 궁금하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는 그러니까 배트맨이라는 인물로만 봤을 때 약간 저는 어떻게 보면 배트맨 뮤지컬? 배트맨 더 뮤지컬이라는 걸 만들면 약간 이런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말 브루스 웨인과 배트맨이라는 요걸로 대해서 한 건데 그리고 조커도 너무 귀엽게 나와요. 그럼 그건 그런 것 같아요. 전 조커만 따로 샀었거든요. 레고로 나오는 거는 조커가 보라색이어가지고 조커 너무 귀여워요. 조커가 약간 둘이 약간 유사 연애처럼 나와요. 조커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엽게 나오더라. 그래서 보고 싶긴 해요. 사실 배트맨 레고 무비는 저는 한 번도 볼 기회가 없었는데 레고 무비가 레고 무비에 배트맨이 나오잖아요. 그 캐릭터를 빼서 스피노프가 나온 게 레고 배트맨 무비거든요. 그리고 닌자고는 평이 이렇게 안 좋았어요. 닌자고는 캐릭터 자체도 저는 별로고. 근데 이제 이 두 개가 평이 되게 좋았고 이 배트맨 무비의 감독은 크리스 맥케이라고 해가지고 레고 무비의 편집을 맡았던 사람이고 어떤 애니메이터라든가 뭐 애니메이션 감독 같은 것도 좀 했던 사람이더라고요. 뭐 제가 서플먼트를 보니까. 애니메이션 연출 같은 것도 같이 좀 했던 조감독 같은 느낌이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사람한테 이제 감독을 맡겼는데 이것도 너무 좋았어요. 액션도 너무 좋고, 그러니까 얘네가 액션이랑 유머가 너무 좋아요. 전 이게 되게 놀라웠어요, 솔직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 레고. 네. 저는 예고편을 한번 보고 영화를 볼지 말지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그 유튜브 같은데 보시면은 그 크리스 프렛이 맡은 주인공이 자기가 영화 배우인 것처럼 하는 메이킹 영상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막 오디션 보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 블루레이 서플먼트 보면은 영화 속에 나왔던 소품들을 그 레고 실제 디자이너가 나와서 만들면서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광고죠, 진짜. 근데 그걸 너무 잘한 거야. 그렇습니다. 네. 제가 너무 흥분했네요. 레고 무비가 천대받는 저 너무 속상해요. 진짜 너무 속상해. 진짜 이 영화는 진짜 다 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갑이 거덜나겠죠. 레고는 안 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고 뽕을 맞으면 제가 가장 최근에 산 게 이제 그 작년에 개봉했던 고스트바스터즈. 아 네네. 네. 그 자동차와 이제 그 멤버들이 있는 그 레고 한 6만 얼마였나? 저는 그 우리 했던 적도 있는 월이. 네. 월이랑 그리고 지금 타지말 아마 이 방송 나갈 때는 타지말이 나와 있을 텐데. 아, 그 레고 아키텍트? 네, 아키텍트 아니고. 아. 아무튼 그 라인 중에 타지말이 500만 원 정도에 팔리다가 이번에 40만 원으로 풀려요. 네? 아, 작아졌나? 그게 아니라 옛날에는 너무 그 너무 소량으로 발매하고 그때부터 그래서 레테크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왔는데 근데 타지말이 살지 말지 지금 어떻게 할부를 8개월 12개월 돈이 없어가지고 이걸 인도 덕후로서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그래요. 그러니까 뭐 스타워즈도 레고 많이 나와 있는데 특히나 이제 뭐 밀레니엄 팔콘 같은 거 하면은 밀레니엄 그게 한 40몇만 원? 거의 50만 원.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네. 밀레니엄 팔콘. 근데 그러니까 또 이런 분들이 레고 모빌 보시면 눈물이 나요. 언젠가부터 레고가 테크가 됐고 이런 과연 레고의 본질은 무엇인가. 돈도 돈인데 줄 데가 없어요. 그게 문제야. 네. 제가 아는 분도 그것 때문에 이사를 못 갔다고 들었어요. 줄 데가 없어서 문제야. 그 딱 장식해놔 예쁜데. 그 스타워즈 홈커밍에서 그 주인공이랑 친구가 맞추는 그것도 아마 밀레니엄 팔콘. 스타워즈 홈커밍? 뭐예요 그게? 아니 스파이더맨 홈커밍에서. 아 스파이더맨 홈커밍. 아, 아, 네, 맞아요. 거기도 레고 나와요. 네. 어 레고 나오죠. 그게 아마 밀레니엄 팔콘일 거예요. 여러분 스타워즈가 그런 작품입니다. 어 근데 또 재밌는 연결고리는 뭐냐면은 레고 모빌 2가 내년인가 내후년에 나올 예정이에요. 네. 지금 시나리오 작업을 하고 있는데 네. 원래 감독이었던 필로드와 크리스토퍼 밀러가 네. 스타워즈 한 솔로 무비로 갔대요. 아 거기에 내정이 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감독의 공석이래요. 스타워즈 제기를. 그 두 분이 되게 연결고리가 많네요. 저는 거기서 좀 떨어져서 고전 영화, 고전 음악과 고전 명화를 즐길 수 있는 스탠리 키브릭의 여러분 장난감의 고전 레고. 아 스탠리 키브릭 영화로 레고 만들면 재밌겠다. 레고는 게임도 많아요. 레고 게임 많죠. 레고 어벤져스. 특히나 그 레고 세계에서 마인크래프트처럼 레고 월드였나? 하여튼 그런 게임도 최근에 나와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네. 저의 영업 레고 무비 제가 혼신의 힘을 다해 네. 여러분 진짜 유치하지 않아요. 유치해도 괜찮아요. 솔직히 이 영화는 참 뭐 레고인데 봐주세요. 저는 뭐 이렇게 열심히 말 안 해도 큐브릭 영화 뭐 다 좋아할 수 다 아니까 분하다. 아 여러분 혹시 이 영화 좋으셨으면은 21 점프 스트리트랑 22도 보세요. 재밌어요. 그것도. 아무튼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 네. 저희 연말 세 명의 네, 각자의 3명이, 영업 각자 스타일대로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는 방송 너무 좋다. 내 할 말 말해.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전국의 큐브릭 팬들과 봉기하라 막 이런 거 하고 싶어. 진짜 레고무비 진짜 여러분들 진짜 보셔야 돼요. 알았어 알았어. 그만해. 네 그러면 저희의 영업 네. 여기까지고요. 네 혹시 어떤 거에 관심이 있으셨고 실제로 보셨는지 아니면 좀 응원의 말 네 레고무비 좋더라 이런 거 남겨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연말 특집은 우선 네. 여기까지 하고요. 네 짜영업자 마지막 짜영업자 2017년의 마지막 짜영업자는 누구세요? 또 접니다. 네. 저는 네 제가 요즘 배우고 있어요. 뭐를 그거를 영업을 할 건데요. 어 설마 맞아요. 뭔데? 발레. 아 발레를 영업할 겁니다 여러분. 곧 업로드될 도군의 짜영업자를 기대해 주세요.